365일 366일 다시 365일 161일 이렇게 1257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오늘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정말 세월호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잘 버티기를 바라신다면 시민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버티며 살아내온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응원과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동행입니다. 이 두 원동력 때문에 지금껏 버텨왔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유가족만 하겠냐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저희 유가족들은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잃고 결국 버텨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겪는 세월호 트라우마의 시작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증상은 거의 같습니다. 조급증과 분노. 1253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을 바꿨음에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고 밝혀진 게 없고 처벌하지 못한 현실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그래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확연히 보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피해자들 곁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근본 원인은 마음은 유가족과 같은데 현실은 유가족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을 만나면 미안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가족들에게 미안해집니다. 마음은 유가족인데 현실은 유가족이 아니라는 이 괴리적 정체성은 결국 자신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으로 귀결됩니다. 트라우마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통제하면서 선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트라우마가 유가족들 트라우마만 하겠냐는 말은 유가족들 앞에서 하는 겸양의 표현일 뿐 스스로에게는 내 트라우마가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트라우마를 어떻게 통제하며 선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4.16 시민들이 아프면 세월호 피해자들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4.16 시민들이 트라우마로 쓰러지면 저희들은 버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쓰던 반드시 건강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시고 마음이 아프면 스스로를 힐링하기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길 끝까지 4.16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은 아빠가 4.16 시민들께 올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지후의 고모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개방송 끝나고 나서 셋이서 함께하는 방송이 처음이죠. 오늘이. 네. 셋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셋이 모여야 된다니까. 네, 허전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한 거 있어서 4대 그 한양도성은 강화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북대문으로 숙정문이, 동대문으로 흥인지문이, 남대문으로 숙례문이, 돈의문이라고 해서 서쪽에 있어서 성을 이어서 한양도성이라고. 숙정문 어디인가요? 예, 숙정문은 북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쯤이냐고. 동대문은 여기 있는 거고 남대문은 저기 있는 거고. 숙정문은 찾아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광화문이 제일 만만해서 광화문. 그러니까요. 정정합니다. 네. 숙정문. 광화문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좀 알았으면 편집을 했을 텐데 나도 모르겠는데. 풍지쌤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공개방송 끝나고 나서? 좀 멍했죠. 열심히 달려서 그런지 모든 게 끝나고 나서는 되게 가라앉았죠. 괴로웠어요. 풍지쌤 수비학 들으면은 그때는 힘들게 자격증을 땄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올해도 뭔가 자격증을 딴 것 같은. 공개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타로 공부는 계속 하면서 여름 휴가 기간에 땄어요. 심리 분석하고요. 미술치료 상담사 자격증 하나씩 땄어요. 아. 미술치료가 아니라 미술심리 상담입니다.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보면 늘 언제나 따뜻한 느낌이 언제나 풍겨나오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막말해. 살 빼도 그럴까요? 찬미공주는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 네. 좋아 보이셔, 우리.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화장품은 사셨나요? 아직 못 샀습니다. 근데 얼굴은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밤마다 운동을 해서. 자주 하지 못하고. 저는 지난주에 네. 세월호 팩트체크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수요일날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다행히도 저 직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아, 네. 4.16 연대가 연대였죠. 아. 영건동. 영건동. 책도 보게 되고 거기에 계신 분들 말씀도 듣고 그러고 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왜 2016년 9월 30일 날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었잖아요. 해산이 되었지만 하겠다라고 계시는 분이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민간인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라고 생겼어요. 아, 네. 국민조사위원회. 이제 특조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민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조사위원회가 내신 거죠. 그 출판 기념회를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YMCA에 계신 분 저자분들 박영대 상임위원과 김진희 상임연구원 예은아빠 유경구 분 씨도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그 시간별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나 봐요. 네. 의문들. 구조에 대한 의문들. 왜 해경에 도착이 됐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구조를 안 했는지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냈는지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고 단지 촬영만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뭐 해결책은 아직 없으니까 그런 의문점들, 그리고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어떤 원인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언론 쪽에서도 참사보도 엄청 났었죠. 언론에 대한 얘기들, 대통령 얘기를 안 넣을 수 없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 7시간의 의미와 또 탄핵과 관련된 또 왜 인양이 이렇게 늦어졌으면 또 온전한 모습이 아닌 구멍난 상태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국가가 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는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적은 첫 번째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중물처럼 앞으로도 더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화병이 도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맞아요. 그래도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사실은 책 사고 안 보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책을 갖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예은 아버님이 여기 계신 분들부터 꼭 읽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읽었어요.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천미공주가 친히 사인까지 받으셨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지나고 나면 제2 특조위가 생기려면 법도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먼저 민관이 같이 이제 연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기초가 되고 이 특조위도 생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결성이 돼도 국회에서 또 통과가, 다시 한번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네요. 유경근 씨는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2016년 5월에 영국에 가셨었어요. 25년 전 축구 참사 96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 분들이 세월호를 보시면서 당신네들은 그래도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조금 부러워하셨다고. 아 영국에서? 그분들은 26년, 25년이 지난 후에 기소를 6명을 했대요. 그 당시에 경찰서장, 축구장, 주인 뭐 몇 명 해서 처벌이 됐다고. 26년 동안 유가족들이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경찰에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고 자료를 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10만 건인가 모여졌대요. 이런 자료들은 관에서 혹은 경찰에서 모아둔 자료가 아니라 뭐 유가족, 그 당시에 있는 시민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진 자료였다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들 잘 추적하고 잘 모아놔야 된다고, 여러분들 시민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이런 일 하면서 가끔은 화가 나고 혹은 복수심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 유가족들은 안전사회 구현과 진상규명을 목표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임연구원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드라마나 내용상에 있어서 어려운 결말로 개연성 없이 막 복합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한 칸에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혹은 연극적인 기법, 드라마적 기쁨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조사를 하고 뭘 맞춰보고 막 하고 뭐 블랙박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도 마지막에는 뭐 해경이 걸린다는 거예요. 해경이 처음으로 도착한 헬리콥터, 함정, 그 이외의 다른 선박들 도와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왜 차단을 했는지, 왜 못 구해주게 했는지, 왜 명령을 안 내렸는지 다 이게 해경이 갖고 있는데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보더라도 다 거기서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역행하는 게 바로 지금 헤게모니가 해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울분의 소리를 또 현장에서 국민들이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셔서 나가야 되지, 이건 거기서 다 막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해수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죠. 네, 해경이 다시 1회 청문회 때 갔었는데 해경에 관련된 사람들 얼굴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 사람들 이름을 듣거나 그 얼굴들을 보면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싶고 침 뱉고 싶은데 이미 다 승진하신 분들은 승진하셨다고. 그래, 그때 청문회 할 때도 그러니까. 이미 해경 부활하는 그날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했었다고 말씀하셨죠. 해경의 부활이라는 게 없어졌던 거를 그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킴으로써 지금 이제 계속 밝히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부활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없어졌으면 거기서 다 자기네들이 그때 했었지만 지금은 해경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다시 옛날 걸 끄집어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공연얘기 참미공주? 네네. 윤영성 페스티벌이라고 돌아가신 극작가 분 계시는데 그분의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공연을 하는 축제의 한 작품인 죽음의 방. 죽었던 사람이 가기 전에 잠깐 실질적으로 자기 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친구도 초대해서 나 죽었는데 나 이렇게 살아있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친구가 오다가 죽었는데 와그에다 해서 그 방 안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누가 산 거지? 누가 죽은 거지? 뭐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은행원인데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죽은 게 무엇이고 산 것이 무엇이냐. 젊은 친구들은 너무 재밌었다면서 자기네들이 늘 고민하는 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김광석? 김광석 영화 보셨어요? 김광석 영화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이거 근처에서 하는 데가 없고 보려고 했더니 아침 10시 50분, 2시 40분 뭐 이렇더라고요.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없긴 해요. 특히나 서울 지역은 어떻게 해서든지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섬뜩해요. 네. 생각해보니까 개봉하는 날 어머니랑 같이 갔었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는 김광석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대요. 김광석 영화가 나왔대! 그러니까 그래? 그럼 김광석 음악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엄마는 신나서 가신 거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간 거고. 어메나. 신경이 크셨겠구나. 말을 못 하신 거야.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는 제4장 정부 중에서 제1절 대통령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항 국회가 재적 의원 가분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말씀하세요. 네. 비상계엄 선포한 거 있잖아요. 네네.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8번을 선포를 했대요. 정말요? 그렇게 8번, 많아요? 8번 중에서 3번을 박정희가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961년 5월 16일 날 5.16 쿠데타 때, 1964년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1972년에 유신헌법 선포할 때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한다고 하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를 할까봐 5.16 구테타 때는 국회를 회상까지 했어요. 박정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은 뭐예요? 4.1 구테하고 아. 뭐 찾아보세요. 여덟 번 중에 세 번을 박정희가 혼자 다 했다고 하니 참. 78조? 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정하는 바에 공무원을 임명한다. 네. 왜 동의를 안 하냐고. 어? 저기 대통령 세계시민상 받은 거 턱시도 입으시고 아, 그 멋있게 나와도 유엔에 참석해서 평화! 평화! 평화! 풍주쌤의 수비학. 네. 오늘은 연도카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연도카드는 그 해의 나를 끌고 가는 카드이면서 그 해의 소울카드처럼 계속 작동하는 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연도카드로 뭘 어쩌라는 말이냐? 그럼 이제 소울카드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알 수 있었으면 연도카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각자 자신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해가 있어요. 그 해의 연도카드를 계산해보고 공통점이나 패턴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나 패턴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가는 내 행동 패턴들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가능하면은 그 이제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실수도 덜하고 그러면서 이제 플랜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도카드로 인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그려보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연도카드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일단 자신의 생년월일에서 생년을 뺀 생일을 숫자 한 개씩 더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 29일이 생일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9 해서 12가 나왔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생일을 더한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 그 해의 연도 지금 올해는 2017년이니까 이것도 숫자 한 개씩 더해요.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7 해서 1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0이 올해의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연도 카드가 10이고요. 그리고 각 개인별로 아까 생일을 더해서 나온 숫자 저는 10이었으니까 12 더하기 올해 연도 카드 10을 더해서 12 더하기 10 해서 22 이게 제 올해 연도 카드였어요. 그러니까는 타로 카드 중에 타로 카드를 마이너 카드하고 메이저 카드하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가 총 22장이라서 그 연도 카드가 22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를 넘어가서 23부터는 다시 그 숫자를 각각 더하셔서 22 안쪽으로 나오게 만드시면 돼요. 22는 0으로 본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0은 시작이자 끝을 나타내며 키워드가 다시 시작, 나를 믿고 시작하라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고라는 뜻은 여태까지 내가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믿으라는 뜻이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메이저 카드는 1부터 21 숫자로 해가지고 21 숫자하고 0번 해가지고 총 22장이고요. 0번의 카드를 1번의 숫자 카드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21의 숫자 카드 뒤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이 나오면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나타내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0의 카드가 나오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연도 카드를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1부터 제가 거꾸로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찬미공주하고 정미모 연도 카드가 앞쪽에 있는 번호라기보다는 뒤쪽에 두 분께 있어서 1부터 시작하면 두 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오래를 넘길 수 있어. 그래서 뒤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번호부터 해줘요. 타로 카드 21은 메이저 카드에 더 월드라고 써 있어요. 카드 그림을 보면 월계수 잎이 타원형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몸에 보라색 천을 휘감은 여인이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춤을 추고 있어요. 여인이 끝났음을 기뻐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그림입니다. 이 의미는 좋던 싫던 새로운 단계에 올랐음을 뜻해요. 한 단계가 끝났다는 것뿐이지 그 종착, 완전히 그 종착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습 게임이 끝났다는 걸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할 때 중간에 도착한 곳, 즉 이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거예요. 일단 이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추스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때가 21이라는 겁니다. 그럼 연도카드 21의 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1의 해는 좋든 싫든 크든 작든 자신에게 알맞는 집을 찾는 시기라고 합니다. 나한테 맞는 삶을 찾는 거죠. 나의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는 시기고요. 포기가 아닌 수용하면서 정서적으로 나만의 안정감을 찾는 시기예요. 보통 연도카드를 3년 정도 뒤를 함께 보는데요. 21이 되기까지는 18번 문의 해와 19번 써니 해 그리고 20번 저지먼트 해를 지나서 21이 돼요. 어두운 달의 해를 지나고 해가 뜨면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눈앞에 무엇이 펼쳐졌는지 보이죠. 그래서 20번 저지먼트 해에 나한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버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단촐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2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 카드의 그림에서 보면은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있어요. 다 벗고 천으로 살짝 감고 있죠. 거추장스러운 건 다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나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역량만 남아있어요. 이 역량으로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우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번의 해에 22번 바보의 해가 왔을 때 0이 왔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 예. 그래서 연도 카드를 이해할 때 그 해마다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21은 accomplishment입니다. 그러니까 성취, 수행, 완성, 달성을 뜻해요. 그래서 올해 자신의 연도 카드가 21인 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며 나는 왜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1인 해를 맞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10월, 11월, 12월 남았죠.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추스리시고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좀 자기 몸을 가다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풍주쌤의 수비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덜컹 잃은 기차의 기대여 너 그리고 허다윤이 23일 오늘 그 연결식 하고요. 네. 23일 5월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서울시청 동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이별식 공간을 마련한 거로 해요. 지금 바로 서울시청 갔다가 그런 걸로 하고요. 박근혜 5천 살인 사건 김광석 부인도 재수사를 위해서 출국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엠비도 재수사한다는데 모든 악행에 대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엠비 얘기하니까 요즘은 이 단어가 입에서 웬맨웬맨 좋아요. 이명박 새끼 하루빨리 국어사전에 등록됐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새끼 참기경제 한번 해봐요. 이명박 원래냐고? 세상 참 너무 목숨을 쉽게 봐요. 사람들이 이게 다 인문학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4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Conjugation. Kwon Hyuk-kyu. Nam Hyun-chul. Park Young-in. Yang Seung-jin. Conjugation.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경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경인. 양승진.